이 시간에는 모란봉악단에서 새로 창작 형상한 노래 몇 곡을 녹음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흉룡의 류종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보란 듯이. 이상으로 노림 욧곡을 보내드렸습니다.